제25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 국제희고축전 폐막식이 17일 빙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폐막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외국 손님들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이번 국제피고축전에서 세련된 예술적 형상과 높은 기술을 보여준 우리나라와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선수들 마자류의 바이올린 연주가에게 축전컵이 수여됐습니다. 폐막사에 이어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 피고 선수들의 모범 출연이 있었습니다.